우리 공화국을 겨냥한 미제와 남조선 괴뢰들의 침략적인 합동군사 연습을 규탄해서 단마르크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친선협회와 이슬란드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친선문화협회가 7일 각각 성명을 발표했습니다.